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운 동지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의 즈음에서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가 4일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은 김정은 동지와 그리고 조선인민과 함께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을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한생과 업적을 높이 칭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정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빛나는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영생불멸할 것이라고 전문은 지적했습니다.